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가뭄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가뭄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나는 노래 유행가 같이 한번 불러보자 둘이구나. 트로트와 힙합은 따로 따로 하지만 넘치는 감정으로 너와 내가 부르는 노래. 이 노래는 손대관의 유행가. 신나는 노래 서글픈 노래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 신나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보자. 쿵쿵 따 쿵쿵 따 서글픈 노래 가슴 치며 불러보자. 유행가 노래 가사는 사랑과 이별 넘치는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 넘치는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 Yeah! 짠짠 송대관의 랩 히 있을 때 잘해 방거리에 구슬프게 비가 내리네. 나 홀로 찾아왔다. 왕십리는 여전하다. 보고 싶은 너의 모습 두려웠던 추억을 찾으려 뚝섬 포장마차를 찾았다. 나 소주 한 잔을 들이댄다. 눈물을 삼키려 술을 마신다. 옛사랑은 마시며 옛사랑도 옛추억도 마시며 나 홀로 들이댄다. 정주던 사람 모두 떠났고 서울 하늘 아래 나 홀로 다 깊어가는 오늘 밤만 왕십리를 알려주네. 오예 랩의 ESV. Yeah. 1959, he was born in the Wangshanli alone. But now 2004, we are giving good and rapping together. 오늘도 왕십리에 구슬프게 비가 내리네. 나 홀로 남아있는 왕십리는 여전하다. 정을 주고받던 사람들 모두 떠나버린 왕십리. 옛님이 그리워 사람이 그리워 죄 없는 소주만 들이댄다. 눈물을 삼키려 술을 마신다. 옛사랑을 마시며 옛사랑도 옛추억도 마시며 하염없이 들이댄다. 정주던 사람은 모두 떠났고 서울 하늘 아래 나 홀로 다 깊어가는 오늘 밤만이 왕신 사랑 잡는 말을 하고 거야? 도대체 시간은 몇 시야? 매년의 목소리 지금 뜨고 안니 언제는 바쁜 사람 불러내서 얼굴만 보고 가버리더니 말을 해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신청 사진은 모두 1초 공개 버가드 반드시 리플을 달자 그런데 내가 미워요 한 놈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Yeah, yeah 편한 모두 면도 나 싸가지 문어 대가리 운사 오겹사 한라사 똥돼지 형원한테 깨쳐 장한도 마후라 꽃차 아주까리 유나사 빼기 모란다 물방개 하나운도 빠가사리 청라도 뻐꾸기 팔동색 따따구리 가리부 철가방 꿈꾸나물치 서천도 깍재 이게 내 1초 사진을 보려면 1초 신청 사진은 모두 1초 공개 버가드 반드시 리플을 달자 그런데 도토리 좀 말이 있냐 내가 미워요 한번 팔지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Baby baby baby I wanna 도토리 Baby baby baby you wanna 도토리 Baby baby baby I like it 도토리 Baby baby baby you like it 도토리 T.O. T.O. alright 모든 샹들이 용이라네. 그것은 상대로였어. 유래된 말인데 죄라는 뜻이네. 우리말로는 제투성이 여자라는 의미와 가까워. 영어로 읽으면 사인데렐라. 그것이 바로 신데렐라. 날들이 아스라이 그 바깥이나 탈북해라 되죠. 내야 망치고 내일을 향해 가자 가자 가자 야간 열차야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나의 젊음으로 편도 그런 그대를 바로 잡으리니 나비 바퀴처럼 날아서 진짜 벌처럼 소리라 sexy sexy oh my lady sexy 한 잔의 샴페인으로 샬롯트를 외치며 내 온몸의 열정을 퍼부내리라 사랑해 너에게 태워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번쯤은 만났다던 춤추는 슬픈 여인아. 공연은 외로움이 섭렬하다. 절망한 길은 나 바뀐다. 차라리 기억 상실을 꿈꾼다. 그래서 가서 봐 유혹스러워. 먼저 들어가는 그녀 그리고 나 아프다. 그냥 몹시 아프다. 아프야. 나도 아프다. 그날 그 가서 봐요. 그날 그 자리였어. 말해봐. 시간들로 너무나 그립고 아쉬울 거야. 하지만 오늘 밤만 내게 있어줘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어요. 뜨거워 최성수 노래처럼 슬프디 슬픈 가사처럼 어제까지 힘이었던 사랑했던 너와 나 저만 하루 찍고 나서 남이 되어버리나 거리를 스쳐가는 저 수많은 사람처럼 이젠 타인이 돼버리고 내게서 멀어지고 니네서 남으로 사랑해서 이별로 네 미련 글자에 지켜진 사랑의 마침표 내게 있어줘요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아침이면 모르는 남처럼 잘 가나 그것뿐 아서면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살아볼까요 살아 살아 살아 인생 뭐 있어 하면서도 산 속에서 찰랑찰랑 대하는 수리대리라.